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병사. 찬비에 젖으며 흰눈에 묻히며 조국 땅 지켜 밤을 세우네. 아 병사의 마음 한치의 땅을 두고 사연도 많던 싸움의 날을 어디서 새겨보네. 한줌의 흙품고 부사들 싸웠네. 천사들 한치 땅 위로 지켰네. 한나라의 조국은 다시 잃지 말자고 청춘도 바쳐 생명도 바쳐 혈전을 벌여서라. 손열들 피 흘려 지켜온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조국이여라. 아, 간높이 찾아 간높이 지킨 땅 큰 없을 따라 한번 바쳐 끝까지 지키리라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전승의 미아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이 덩이 튼다. 이상으로 노래 묘곡을 보내드렸습니다.